지나가는 달 위로 멀어지는 공기가 언제 이렇게 차가워졌나. 이젠 정말 잊어야 하나 봐. 연습한다 해도 안 되겠지. 그 야정 부여는 걸. 동동 구른 말 걸음 나에 대한 낙서만 가득한 맘 속에 적어둔 부탁이 있어. 날 미워하지 마. 좋은 선택이었단 걸 너도 알잖아. 그렇게 아픈 걸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댔을걸. 내가 뭐래 자.